지내도 헤쳐나간다. 우주 평화 위에 싸우는 용감한 친구들, 자랑스러운 친구들, 에어스타 타고서 하늘을 나르는 원더키디, 원더키디, 원더, 원더, 원더키디. 신기한 메달이 뿜어내는 무한한 기회, 기술처럼 쓰러지는 구제약병들.